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널 사랑하는 걸 아무 감정 없는 널 알았을 땐 너무 아파도 그런 널 보면 내 맘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걸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사랑인 걸 아니 네가 알면 안 되는 그런 내 사랑인 걸 아니 맘으론 벌써 수만 번 외쳤던 널 향한 내 마음이 아직도 널 향해 할 말이 더 남아있는지 감싸주고 싶은 걸 소용없는 말 할 수 없는 말만 잔뜩 갖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그대를 찾아요 견디질 못하게 그대만 찾아요 속에서 너와 사랑을 그려 헛된 기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걸 우어 이러면 안 된단 거 알지만 작은 희망도 없는가